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우리 국가 핵무력의 지향적 강화에 겁을 먹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사상 최악의 제재 압박과 도발 책동에 매어 달리고 있다. 6일 미국은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거들며 그럴구실로 우리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완전히 가로막을 것을 노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제2371호라는 것을 조작해냈다. 이번 유엔 제재 결의는 철두철미 미국의 극악무도한 고립압살 책동의 산물로서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우리가 최강의 핵무력을 보유한 것은 반세기 이상에 걸쳐 극단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일삼아온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선택한 정정당당한 자비적 조치이다. 우리의 연이은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란 태평양 건너에 들고 앉아 우리에 대한 무모한 군사적 모험과 비열한 제재 책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고 우리와 공존하는 길로 나올 대신 더욱더 발악적으로 날뛰면서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 훈련에 광분하고 수많은 전략 장비들을 끌어들이며 조선반도 정세를 또다시 핵전쟁 접경에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도용하여 정상적인 무역활동과 경제교류까지 전면 차단하는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 결의를 꾸며내므로써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민을 말살하리는 흉악한 속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 한편으로는 우리 국가를 겨냥한 금어선 군사적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는 주제넘은 망언을 내뱉으며 입에 개거품을 물고 군주탕을 피우고 있다. 미국의 가소로운 위협이 통하는 나라가 따로 있고 미국의 허세에 납작 엎드리는 나라가 따로 있다. 세계 유일 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 그에 못지않게 덩지 큰 우리 주변국들이 우리 국가의 단 두 차례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에 이렇듯 겁을 먹고 서로 지저대는 몰골은 오히려 우리 공화국이 지닌 막강한 힘에 대한 자긍심만 더해지고 우리가 살 길, 우리가 갈 길은 오직 이 길뿐이라는 신념만 굳혀주고 있다. 미국의 주도하에 지난 수십 년간 수차례에 걸쳐 조작된 유엔 제재 결의에 의하여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제재를 받고 있는 속에서도 간구한 투쟁을 벌이며 얻을 것은 다 얻고 손에 쥘 것은 다 쥔 우리 공화국이 적대 세력들의 새로운 이따위 제재 앞에서 흔들리고 태도를 바꾸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미국이 우리에게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도발을 걸어온 이상 그의 단호한 보복으로 대처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틈없는 의지이며 확고한 결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발악적인 책동으로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이 엄숙히 전령한다. 첫째,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반공화국 제재 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준렬히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 세계 최대의 핵 보유국인 미국이 감행하고 있는 극단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저지하기 위한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해 나아가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이익에 복종하는 식민지가 되든가 아니면 침략의 희생물로 되어야 한다는 날강도적 논리이다. 세상에서 핵시험을 제일 많이 하고 때없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패권을 영원히 유지해버리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의 자비적 핵무력 강화를 범죄시하는 불법 비법의 결의들을 조작해내고 그것을 위반했다는 구실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야말로 강도적인 이중 기준의 극치이다. 우리는 미국의 반공화국 책동과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자위적 해극제력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선택한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둘째,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낸 이상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미국이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를 바로 보고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 귀를 기울일 대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제재 압박 소동에 매어 달리고 있는 것은 자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처사이다. 우리는 날강도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 데 대처하여 침략과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째 드러내기 위한 정의의 힘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며 이 길에서 끝장을 보고야 말 것이다. 셋째,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미국의 극악한 범죄의 대가를 1,100배로 결산할 것이다. 참혹한 전쟁으로 우리의 강토를 피바다 풀바다 속에 잠그었으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없애보려고 세기를 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분하고 있는 미국이 저들의 땅덩어리가 대양 건너에 있어 무사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이번에 미국과 뒷골방 숙도공론을 벌려놓고 악랄한 반공화국 제재 결의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대가로 미국의 감사를 받은 나라들도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만일 미국이 우리를 압살해버리는 무모한 시도를 걷어치우지 않고 경거망동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최후 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화수호의 영원한 기치인 병진 노선을 더 높이 추켜들고 우리가 선택한 길을 애돌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8월 7일 평양.